이라디오 차리오고 이라디오 차리 옆자리 많이 초반이 옆자리 많이 초반이 옆자리 많이 초반이 옆자리 많이 초반이 야니자 도마 옆자리 야니자 도마 옆자리 옆자리 братья достойны айда мне хоть я кажете Йовчари, братья, достойны айда мне хоть я кажете Сестра и маме пороси, либе не маме. Не еси, сестра и маме пороси, либе не маме.